아니라고 생각했어 내 맘이 잘 가는 대로 난 나름대로 연습할래 처음에 나와서 뭐든 이겨내 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될 때까지 하다 보니 일어났어 넌 왜 이렇게 알아봐 지금 내 고기를 마셔봐 여덟이네 지구를 덮이게 만드니까 내게 올 줄은 난 꿈에도 몰랐어 지금은 다르게 난 꿈